속상 아래 그대여서 정말 행복했었죠. 내 작은 어깨를 감싸고 내 옷이 다 젖어도 그런 것쯤은 아무 상관없어요. 가슴은 벌써 내게 물들었으니 내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린다. 지나간 시간들을 적신다. 간절한 그리움이 널 불러봐도 보이질 않아. 떨어지는 슬픈 비추기에 이유 없이 못 이매이네. 멈춘 시간 지난 기억 저편에 네가 있기 때문이야.